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20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오형진 제1조선인역사연구소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원한 제1번 조선인 추모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